둘러 사실은 지금껏 슬픔과 더 친해 사랑은 먼 듯해 우린 서로 너무 달라서 바보라는 것만 닮아 깊은 흉터도 버릇 같던 눈물